만수 연덕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적십자대회와 적십자회 창립 이른돌 기념 모임 참가자들이 18일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